이젠 바보처럼 사랑 하나로만 너를 붙잡을 수 없어. 너도 많이 아파했을 것 같아. 내게 말을 하지 않아도 나를 떠나가도 우리 추억들은 가슴에 남을 텐데. 나의 가슴 속에 새겨 심장은 너와 사랑했던 그때에 멈춰.